방송 중에 슬슬 벚꽃이 피었다는 문자도 오고요. 얇아진 제 옷을 보고 봄이 온 것 같다고 많이들 해주세요. 저도 이제 봄이 온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봄이 왔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길가에 핀 꽃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아니면 마트에 봄나물이 많이 나올 때, 어떤 분은 코가 슬슬 간지럽고 비염이 심해질 때 느끼기도 하죠. 저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똑같은 건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찾아다녀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새 우리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반갑고요. 스며들듯 찾아온 이 봄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도 스며들듯 여러분에게 반갑게 찾아갔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영스위트고요. 저는 웬디입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영스위트 첫 곡은요,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로 시작했습니다. 봄이 온 걸 느끼는 순간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 꽃, 비염 등등.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외투를 벗고 좀 얇은 가디건이나 옷차림이 얇아진 걸로도 느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꽃이 아닐까요? 길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제가 운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면은 개나리도 피어 있고, 이제 슬슬 벚꽃 나무가 다 피진 않았지만 서울은 군데군데 벚꽃 나무가 좀 핀 곳들이 있으면 아 이제서야 이제 봄이 찾아왔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더 반가운 건 우리가 막 찾아다닌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느새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영시트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스며들었으면 좋겠네요. 어? 지금 영사네? 뭐 요런 반가운 느낌으로. 네네. 2214님, 전 옷이 곁담으로 겸여들 때 봄이 왔구나 느낍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쵸. 날이 조금씩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겸여들 수가 있죠. 근데 궁금한 거는 봄에부터 겸여들면 여름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장세현님, 저는 산책을 하면서 봄을 느꼈어요. 너무 추울 땐 움직이기도 싫은데 어제 날도 맑고 제법 따뜻한 햇살 덕에 기분 좋게 산책했거든요. 완디도 산책 나가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요새는 조금 바빠서 그랬던 적은 없지만 저는 봄, 가을 이렇게 좀 날씨가 선선할 때 산책 가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약간 이 바람이 선선한 것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비타민도 받을 수 있고 햇빛 보면서, 그래서 저는 봄이랑 가을에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말씀하시니까 언제 또 쉴 수 있는 날 한번 산책을 나가봐야겠네요. 0801님, 완디 오늘 아이린 언니 생일이잖아요.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레드벨벳 이번 주 음방도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언니의 오늘 언니 생일입니다. 언니의 그 생일 컨텐츠가 올라갔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언니의 생일 컨텐츠가 올라가는 날인데 저는 이제 어제 11시 50분부터 메모장에다 언니에게 쓸 말을 편지로 짜르르륵 적어가지고 12시가 되자마자 단체방에 언니 생일 축하한다고 보내고 그 편지는 언니 개인 문자로 또 보냈습니다. 언니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이번 주 음방도 같이 으쌰으쌰 화이팅 해서 좋은 에너지 전해주자고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니. 언니가 이제 또 완소거든요. 예, 듣고 오늘은 바빠서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1227님, 완디 요즘 13개월 된 아기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했거든요. 오늘 날이 좋아서 아이랑 산책을 나왔는데 노란 개나리가 벌써 폈더라고요. 이제 진짜 봄이 찾아왔나 봐요. 요즘 봄 노래도 많이 들리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저는 벚꽃보다 요새 개나리가 진짜 다 폈더라고요. 그래서 개나리가 많이 핀 곳을 운전하다 보면은 운전 옆에 타가지고서 조수석에 타서 보면은 보이는데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샛노란 게 아 너무 예쁘고 기분도 좋아지고 또 봄 노래들도 지금 차트 인을 막 해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봄 노래들도. 봄 노래 중에 제가 또 에릭런 선배님이랑 같이 봄을 부르는 그 봄인가봐라는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만 되신다면은 그 노래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차트인 하면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8097님, 완디 8박 9일 완소완디 후드티와 함께한 제주도 여행. 우와! 마지막 날 바닷가에 저의 진심을 적어보았어요. 완디 영순을 고마워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오! 바다 앞에 그 모래에다가 완디 앤 영스 늘 고마워요 하고 하트를 적어주셨습니다. 어머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꼭 이런 거 한번 해야 되잖아요. 바닷가 갔을 때. 근데 이거를 본인의 이름이 아닌 완디와 영스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적어주시니까 너무 로맨틱하다. 어머 너무 좋다. 감사드려요.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도 완소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는 만나면 해피니스 배우 김혜윤 씨와 함께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택배로 받는 롤팩 매트리스. 우후! Lay no, something. 차를 아는 사람들의 썬팅. 더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레이노 팬텀 2를 검색해 보세요. 살리고 싶나? 그럼 담궈. 가마솥에 촤! 무쳐. 골간장을 듬뿍 이제 부셔 누룽지를 팍 입맛 살리는 바삭 누룽지 치킨 탄생. 착한 오랑 맛있는 오랑 노랑 통닭. 입맛 살고 싶어? 그럼 시켜.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족발 쫄깃쫄깃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원쌈 원쌈 원쌈 도시락도 원할머니 보쌈. 인천 월미도에 초대형 뽀로로 테마파크가 들어온대요. 우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100% 상업시설에 10년 임대 확정까지. 도심형 뽀로로 테마파크를 인천 월미도에서 만나보세요. 분양 홍보관 운영 중. 분양 문의 1877-6582. 무궁화 신탁. 영어를 아이가 신나게, 영어를 아이가 즐겁게, 영어가 재밌는 아이는 잉글리시 아이죠. 스피킹 잘하는 아이고, 라이팅 잘하는 아이도, 영어를 잘하는 아이는 잉글리시 아이죠. 초등부터 중등까지 살아있는 진짜 영어. 이상교육 잉글리시 아이.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자담치킨 왜 맛있는지 아세요? 잘 걷고 뛰고 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싱하고 쌩쌩하고 스트레스 1도 모르는 닭으로 만든 치킨. 자담치킨이 맛있는 건 자연스럽다.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치킨 자담치킨.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 훌쩍 알러지엔 간질 간질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 UCB 제약. Yeah,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영어는 해커스. 안녕하세요. 청년 피자를 사랑하는 태연입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가끔은 담백하게, 오늘은 또 부드럽게. 가장 요즘의 탱스테이. 언제 어디서든 내 멋대로 내 맛대로. 저 태연이와 함께 청년피자 한판 하실래요? 평범한 오늘을 특별하게 청년피자.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웬디의 영스트리트. 완소들과 함께라면 Everyday Happiness. 매일 달라지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Today is Wendy. 오늘은 완소 여러분들의 공감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이형준님이 남겨주신 사연 먼저 읽어볼게요. 완디, 어느새 3월도 거의 다 지나갔네요. 오늘 학교 마치고 나오는데 벌써 벚꽃이 조금 폈더라고요. 고3이라 몸은 지치지만 벚꽃을 보니까 봄이 왔다는 생각에 즐겁고 행복했어요. 완디는 봄을 어떻게 즐기고 싶은지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근데 정말 벌써 3월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요새 저희 레드벨벳이 컴백을 해서 아직 1주밖에 안 해서 이번 주에도 활동을 해서 좀 바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 봄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직 봄나물들을 다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봄나물들을 꼭 사서 그 향을 좀 느끼면서 음미하면서 먹어보고 싶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책 또 나가고 싶습니다. 날이 선선한 날, 약간 벚꽃이 흩날릴 때 산책을 하면 감성에도 젖어들 수 있고 기분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막 그런 유명한 벚꽃 동네들 말고 집 주변에도 분명히 벚꽃나무가 많이 핀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벚꽃이 다 피면은 그런데도 보러 다니면서 산책을 좀 하고 싶네요. 어머, 우리 이영준님께서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와, 지금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벚꽃이 진짜 많이 폈네요. 지금 이 동네는, 와, 너무 예쁩니다. 아직 더 활짝 피긴 해야 되는데 너무 예쁘네요. 이거를 곧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네. 성큼 다가온 봄이 반가운 요즘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연을 받아볼까 합니다. 올 봄에 해보고 싶은 것. 전 올 봄에 집 대청소를 해야겠어요. 이불 빨래도 하고 집안 곳곳 밀린 청소를 하면 상쾌하고 새 집 같지 않을까요? 창문 열어놓고 침대에 누워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최고죠. 벚꽃 구경은 너튜브로도 가능하니까요. 등등. 완수 여러분들이 봄에 해보고 싶은 것들 많이 보내주세요. 사소하고 재밌는 사연들도 환영합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란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Raiden featuring Irene의 The Only. 가끔씩은 그만 색이 변해가는 저 하늘을 볼 때 세상의 모든 게 참관을 같은 모습일 순 없을까. 푸른 빛을 머금은 남은 잎들은 어느 순간 계절을 따라 색을 점점 잃어가고 내 영원이란 약속도 다른 누군가에겐 금세 의미를 잃는데. Do any frustrated 서로 마주보고 서있던 눈이 긴 시간들을 지나 여전히 처음처럼 내 곁에 You're the only The only 언제나처럼 우린 함께 걷고 있는 걸 이대로 잡은 손을 놓치지 않을라 Cause you're the only Yeah you're the only 누구보다 가까운 걸 아까 서로 이어져 있기를 바래 그랬듯이 이 하루 끝도 약속한 듯이 처음처럼 내 곁에 You're the only Raiden featuring Irene의 The Only 듣고 왔습니다. Today's Wendy, 오늘은 여러분들의 공감 사연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올 봄에 해보고 싶은 것. 우리 완소들은 다가온 봄에 뭘 하고 싶은지 사연 하나씩 만나볼까요? 박송인님, 완디, 저는 이번 봄에 벚꽃 축제 가고 싶어요. 여의도 인중로가 이번 연도에 개장한다고 해요. 아, 진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벚꽃을 가까이서 못 봤는데 이번엔 여의도에 꼭 가보고 싶어요. 이번 주말부터 구경 가능하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이번 주말부터 구경이 가능하다는 건 벌써 폈다는 건가요? 우와, 여의도를 지금 저희가 활동하면서 여의도로 갔는데 왜 못 봤지? 거기를 안 지나왔나? 아, 저도 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아, 다음에 한번 스케줄을 그쪽으로 갈 때 지나쳐서 저도 벚꽃 구경을 한번 하러 가봐야겠네요. 어, 2년 동안 못 보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꼭 가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505님, 전 봄이면 진달래 화전 해먹고 싶네요. 찹쌀 전병에 진달을 올려서 설탕 콕 찍어 먹으면 봄이 온 것 같답니다. 너무 옛날 사람 티 내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옛날 사람 티 아닙니다. 먹는 거에 있어서 뭐가 옛날 사람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어, 근데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설탕에 콕 찍어 먹으면 정말 되게 별미일 것 같네요. 저도 아직 진달래 화전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봄나물 리스트 플러스 진달래 화전을 한번 추가해서 곧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3719님, 봄이면 다가올 여름을 위해 다이어트 준비를 해야죠. 다이어트 운동기구 주문했는데 도착하면 시작할 겁니다. 살 빼서 반바지에 예쁜 티셔츠 사 입을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봄이면은 이제 여름을 위해 또 준비를 조금씩 해야죠. 근데 그 봄이 항상 짧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봄이 어느 순간 갑자기 봄이 찾아오고 또 갑자기 봄은 가고 여름이 오는 걸 항상 느꼈거든요. 그래서 짧게 느껴지지만 이 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기구 산 만큼 열심히 하셔서 예쁜 옷들 반바지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719님 화이팅! 9736님, 스페인으로 유학 간 여친이 올 봄에 3년 만에 귀국해요. 어머! 손 꼭 잡고 벚꽃길 걸으면서 함께 라디오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3년 만에 그러면은 얼굴을 뵙는 건가요? 롱디가 진짜 힘들다고 하잖아요. 와, 근데 롱디를 다 이겨내셨네요. 이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 3년 만에 뵙는 것만큼 두 분이 정말 손 꼭 잡고 행복하게 벚꽃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연애도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8271님,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봄 한정으로 나오는 음료들을 다 마셔보고 싶어요. 특히 슈크림이나 딸기가 들어간 음료는 꼭 마시는 편이에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요새 진짜 슈크림이 많이 들어갔대요. 딸기는 뭐 이해가 되는데 딸기 디저트들이나 음료들이 많은 건 아는데 요새는 또 슈크림 라떼 뭐 딸기 음료에도 딸기 슈크림 무슨 음료 해가지고 정말 많이 넣더라고요. 슈크림은 도전 안 해봤는데 딸기는 딸기 라떼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딸기청 듬뿍 넣어가지고 해주시는 거 마셔보면은 너무 맛있습니다. 딸기는 제가 과일을 너무 사랑해서 아, 딸기 너무 맛있어요. 오늘도 딸기를 좀 먹었는데 네. 최조인님, 아유 깜짝이야. 완디, 저는 올봄에 셀프 도배로 집안 벽지를 화사한 핑크랑 옐로우 컬러로 바꿀 거예요. 지금은 그냥 흰색인데 때가 많이 탔거든요. 전문가에게 맡기려니 너무 비싸서 직접 한번 해보려고요. 예쁘게 완성되면 영수의 비포 애프터 후기 사진도 올릴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셀프 도배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잘못하면은 이 구멍 공기, 에어버블이 생겨가지고 도배가 깔끔하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도구들 사서 하고 싶은 마음, 그 열정으로 열심히 하시면 예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우, 핑크와 옐로우 너무 화사하고 예쁠 것 같은데요. 꼭 완성되시면 애프터 후기 사진 보내주세요. 우리 조이님 화이팅! 저희 조이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느낌이 이상한데 조이씨 화이팅! 네. 한미숙님, 전 자전거 배우고 싶어요. 남편이랑 커플 자전거 타고 싶어서요. 굳이 안 배워도 남편 뒤에 타면 되겠지만 남편이 자전거도 못한다고 놀리거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전거, 근데 커플 자전거는 첫 시작을 남편분께서 잘 해주시면은 같이 뒤에 그 리듬에 맞춰서 페달만 밟으면 되거든요. 저는 커플 자전거는 멤버들이랑도 많이 타봐가지고 커플 자전거 탈 수 있는데 저는 혼자서 자전거를 잘 못 타요. 예, 저렇게 못하는 게 많을까요? 해야 할 것도 많고 면허도 따야 되고 캠핑도 가야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전거 잘 못하시면 남편분을 이렇게 딱 꼭 껴안고 같이 자전거 막 타고 사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로맨틱할 것 같은데. 네. 이영준님, 완디, 저 광야 주변에 20년 동안 살고 있는데 거기 옆 서울숲에 벚꽃이 진짜 예쁘게 피어요. 이제 곧 필 때인데 한번 가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제가 광야를 연습해야 할 때도 가고 뭐 찍을 때도 뭐 그런 스케줄 같은 것 때문에 광야에 가긴 하는데, 저는 정말 광야만 가고 서울숲은 딱 한 번 가봤어요. 그것도 촬영 때문에. 아, 근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서울숲에 벚꽃이 예쁘게 핀다고. 이번에 한번 저희 광야, 여러분들 광야가 모르시는, 광야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광야는 저희 회사가 있는 곳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광야를 잘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그냥 광야라고 부른다는 것만 압니다. 예, 그런 곳이고, 다음번에 스케줄 하러 갈 때 저도 벚꽃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여기까지 우리 완소분들의 사연 만나봤고요. 저는 정세훈의 너를 그린다 듣고 보석 같은 배우 우리 김혜윤 씨와 2부 만남의 해피니스로 돌아올게요. 생각하는 시간만이 존재할 뿐 혼자서 그리움에 맘을 위로하다 하루가 다시 흘러가 버렸어 바라보고 있어도 계속 마음이 불안 최근 운영 자금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앱 또는 URL 주소가 문자로 올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정보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가 와서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정보기관은 결코 대출 권유 전화나 문자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입니다.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고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뮤지컬 지킬앤 하이드, 끝나지 않은 흥행 신화를 이어갈 레전드 캐스트 류정한, 홍광희, 신성룡.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선택, 뮤지컬 지킬앤 하이드 샤롯데 시어터에서 지금 공연 중. 내일 아침 5성급 호텔에서 눈뜰 수 없다면 당신의 침실엔 베스트 슬립이 필요하다. 30년 수면과학으로 완성된 최상의 숙면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성급 호텔의 편안함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전 제가 관련된 일이 잘못되면 남 탓보단 내 탓을 하는 편인데요. 그게 저를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요.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피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물론 고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결론 짓고 마는 인지 오류 가운데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해야 한다의 오류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책임감이 강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곤 하지만 자신만의 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면 적어도 나 자신이나 가까운 이들에게는 모든 걸 다 책임지려 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게 우선이겠죠? 또 다른 인지 오류, 내일 더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마음 좋지 웅쌤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배우분이 찾아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김혜윤 씨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웬니 영스트 2부 시작했습니다. 김혜윤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웬니 영스트는 이제 첫 출연이신데 너무너무 반갑고 인사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김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드라마로만 많이 접했고요. 네, 저도 노래로 항상. 아, 네, 서로 그렇게 접했고. 네네. 오늘은 처음 만나뵙는 것 같은데 영광입니다.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희자님이 최 배우님과 최 가수님의 만남, 두 분 뭔가 잘 통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라고 보내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이희자님의 최 배우님과 또 최 가수. 기분 되게 좋네요. 네. 같은 이렇게 느낌이. 좋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지금 보는 라디오로 나가고 있거든요. 보는 라디오 보시면은 우리 혜윤 씨가 아주 화사한 색상에 봄을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색상을 입고 오셨는데 너무 화사해요. 저는 오늘 칙칙한 블랙을 입고 왔는데. 화사한 봄의 색깔로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너무 빛이 나네요. 네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장편 영화 주연을 또 맡으셨다고. 네. 제목이 불도저에 탄 소녀. 영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혜영이라는 인물이 네. 이제 남동생과 아빠와 같이 살아가는데 아빠가 의문의 어떤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의문을 해결하려고 돌진하는 그런 혜영이의 혜영이가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니 그 내용을 보니까 자꾸 건드리는 세상을 향해 분노를 폭발하는 현실 폭주 드라마. 피읖이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폭발하는 폭주 드라마라고. 예, 영화라고. 굉장히 이제 거침없는 내용일 것 같은데 제가 트레일러를 봤습니다. 네. 트레일러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까지 봤던 모습은 약간 앙카해진 그런 모습이라던가 아니면은 되게 착한 그런 순수한, 그리고 약간 페이스도 약간 보면은 누가 봐도 되게 순수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트레일러를 봤는데 너무 센 거예요. 이 토시 같은 걸 딱 빼고서 여기 막 그렇게 맞아요. 입고 하다 보니까 문신도 있고 우와 이렇게 센 캐릭터를 하셨다고 하면서 되게 놀랐는데 이 중장비를 끌고 관공서를 들이박았던 사람들의 실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네, 감독님께서 그렇다고 네. 하셨습니다. 아. 네. 이게 4월 7일 목요일 개봉이시라고. 네, 맞아요. 첫 주연이시잖아요. 네, 네, 주연인데 느낌 어떠세요? 사실 많이 설레고 네. 떨리고 긴장도 네. 많이 되고 네. 저는 이렇게 진짜 영화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상영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찾아봤는데 상영을 했다 그래서 오 그렇구나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스크린으로 제 얼굴을 보는 게 저는 낯설다 보니까. 그래요? 왜요? 이게 항상 TV로만. TV랑 스크린이랑 좀 느낌이 달라요? 네, 스크린은 너무 큰 그러니까.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니까. 되게 떨리면서 뿌듯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떨리면서 네. 부담스럽다. 아, 그래요? 맞네. 아니, 이렇게 이 큰 화면에 내가 나올 수 네. 있구나, 이런 생각에 떨리는데, 우와, 막 이렇게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떨리는데 너무 가깝고 너무 크다,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좀 부담스러웠는데. 중간 자리가 아니셨나요? 좀 뒷자리가 아니셨구나. 네, 뒷자리에서 앉으면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네, 괜찮을 예. 수도 있죠. 처음 섭외가 왔을 때 어땠어요? 이런 캐릭터다. 이런 내용을 딱 받고. 제가 그 딱 시나리오나 대본을 읽을 때 항상 이 캐릭터를 내가 연기한다면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이 혜영이라는 캐릭터는 전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기를 내가 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해서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예 안 해봤던 캐릭터고 상상이 아예 안 가는 느낌이 들어서 네네네. 도전을 해봤던. 네. 아니 트레일러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중간 중간 욕도 약간 센 말들이 조금 나오는데. 맞아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딱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와도 너무 이렇게 순수하고 이런 느낌인데 너무 캐릭터 소화를 잘하신 거 아닌가. 트레일러만 봐도.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우리 박미진님이 미커버는 혜연 배우님 하트 포스터가 강렬해서 기억에 남아요. 빨리 영화관에서 보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4월 7일 목요일 개봉하니까 영화관에 네. 달려가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태님이 영화 예고 보니까 저랑 똑같은 분이 계시네요. 팔에 문신하셨던데 혜연님이 직접 고르신 문신인가요?라고 직접? 용으로 할게요. 저 이번 문신은 용으로 하겠습니다. 용 드래곤 뭐 이러진 않으셨죠? 네, 원래 이게 감독님께서 골라주신 문신이고 와, 네, 이게 디테일. 타투 같은 걸로 해서 매일 하고 지우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땀에 약한 친구였어가지고. 그럼 잘 지워지거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위에 조금 취약한데 이 타투가 그러면 그런 스티커 타투 이런 건가요? 무슨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판박이 판박이처럼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떼어내는?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거기다 이렇게 발라요. 타투약을. 그 다음에 그 종이를 떼어내면 여기 이렇게 남아있는. 신기하다. 저는 스티커 판박이인 줄 알고 물 적셔가지고 떼어내는 거 헤나 같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셨군요. 예. 인물 소개를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살의 혜영이라는 역할이시고 어린 동생과 집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는 인물이라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또 어떠한 분들이 함께 하시나요? 이번에 이제 박혁관 선배님과 오만석 선배님. 네. 그리고 저희 회사 선배님이 또 같이 하시더라고요. 예성 선배님. 네, 슈퍼주니어 예성 선배님이 또 같이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 건가요? 배우로서의 선배님은 어떠신지 이걸 내가 물어보기 왜 이렇게 민망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궁금해서 저는 무대 위에서만 보고 드라마에 나오신 것도 옛날에 보긴 했는데 잠깐 또 이제 영화로서 또 네 이번에 같이 네 제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네. 굉장히 엄청 막 열심히 준비해 오시고 그리고 그 캐릭터에 굉장히 찰떡으로 이렇게 네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즐겁게 잘 촬영했습니다. 현장에서 너무 궁금하네요. 저는 연명진님 작은 최고에서 연기의 열정이 도대체 어디서 뿜어져 나오는 걸까요? 매번 혜원님 작품들 챙겨보는데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느꼈을 땐 정말 쪼만하신데 눈빛에서 네. 그 에너지가 진짜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제가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그냥 시청자 입장으로서 얘기를 살포시 드려보는 건데 네. 눈빛에서 캐릭터들에 따라서 다르게 눈빛이 조금씩 바뀌고 이 전해진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게 팍팍 느껴져서 아우라가 되게 커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열정이 나오시는 건지. 이 열정이요? 네. 그게 어디서... 타고났다? 아니 타고난 건데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눈빛! 네, 눈빛. 전 개인적으로 눈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아우라가 확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장이즈님, 박희영 감독님이 롱 리브 더 킹, 기억의 밤, 회사원, 제보자 등으로 이름을 알리신 분이던데 혜연 씨를 캐스팅한 이유가 뭔지 혹시 들으셨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딱 어떤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좀 감독님께서 한 부분을 저한테 마음에 들어 하셨던 부분이 그 불도저를 제가 직접 이제 그 모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 불도저와 되게 대비되게 체구가 좀 작았으면 좋겠다. 네, 이게 더 극대화되게 되니까 네. 느낌이 대비가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드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닐 수도 아, 맞을 수 있죠. 네, 맞을 수 있죠. 제가 얘기했던 그 눈빛이 또 아닐까. 그 아우라가 아닐까.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불도저를 진짜 몰았다고 하시던데 중장비 이런 면허를 또 따신 건지. 그 면허 따기가 굉장히 어렵고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다고 해요. 와, 진짜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터에서만 제가 몰고 실제로 이제 뭐 도로라던가 좀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 다른 분들이 네. 해주셨고 네. 와, 그래도 조금이라도 몰았던 게 어디예요? 전 면허가 아예 없어서 전 조금이라도 몰았던 건 부럽네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혜연 씨의 신청곡을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어머 뭐야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 때 에릭나은 선배님과 제가 부른 봄인가봐를 신청해 주셨어요. 아, 네. 봄이기도 하고 이제 영스트레트에 나오니까 네. 영스트레트에 나오니까 이 곡을 네.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머 제가 아까 1부에서 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봄인가봐 제 봄 노래가 있으니까 차트 인하게 도와주세요. 한번 들어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요? 딱 이렇게 틀어주시게 가져다 주셨네요. 그럼 저희는 노래 혜윤 씨의 신청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릭남 웬디의 봄인가 봐. 눈꽃이 내린 버스 정류장이 날 데려다주다 꼭 내 손을 잡는 너 때문에 난 놀랐어. 아주 오래전부터 숨겼던 내 맘이 들킨 걸까. 부는 바람에 실린 우리에게 번진 This is love. 내 마음에 내려와 사뿐히 내려와 네 어깨 위에도 벌써 내린 그 이름 봄인가 봐. 우리 잡은 손틈 사이 얇아진 외투 사이 어느새 스며들어 우릴 변화시킨 봄이 왔나 봐. 처음엔 그랬어 변한 친구 혹 동생 같아서 치마를 입고 꾸민 모습에도 놀라지 않았어. 뭐가 우릴 지금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 Maybe it's crazy. Can I call you my baby? Yeah, yeah. 내 마음에 내려와 사뿐히 내려와 네 어깨 위에도 벌써 내려와 왔습니다. 에릭남 그리고 웬디의 봄인가봐. 아 이거를 아까 신청곡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노래 나가는 사이에 하나를 해주셨어요. 좋아하는 봄 노래라고. 예, 좋아하는 봄 노래 봄인가봐 많이 들어주세요. 일단 문자들이 와 있네요. 우리 배민경님. 봄과 너무 잘 어울린 노래 선곡해 주셔서 감사해요, 혜연님. 제 기분도 괜히 살랑살랑하네요. 여기서 제일 감사해야 될 건 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 예. 갑자기 혜연 씨 이행 씨가 왔네요. 어 이거는 읽어 주실래요? 어 네. 김경아님 해 혜성처럼 영수에 나타난 반짝반짝 윤 윤이라는 스타 김혜윤. 저희 완성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어 이행 씨, 삼행 씨, 사행 씨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영수 혜성처럼 영수에 나타난 반짝반짝 윤이 나는 스타 아. 우리 김혜윤 씨. 좋네요. 장세현님, 저 웬디 혜윤님의 공통점 찾았어요. 두 분 다 눈이 너무너무 예쁘세요. 예쁘네요. 눈으로 표정이 다 보여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서로. 네, 서로요, 서로. 아, 근데 진짜 예쁘세요. 아, 요 눈썹과 눈이 되게 예쁘신 것 같아요. 아, 그, 네. 네, 다 이렇게, 네. 예, 본 그게 있으니까 또 예쁘게 또 해주시니까 아유, 또 빛이 나는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혜영님 하나 읽어주세요. 어, 네. 김혜윤님 영화에서 기억나는 대사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와. 라고 하셨는데 아 이게 다 근데 욕밖에 없어가지고 대사가 아. 이게 괜찮을 욕 아, 빼고 그 다음 대화 그 다음 대사 욕 빼고 네. 욕 빼고 대사 그나마 착한 말 착한 말로 하는 혜영이가 뭐가 있을까요? 어. 화를 내도 약간 네. 욕은 없는 아 욕 없는 뭐 어 뭐가 있지? 어 그러면 네. 생각하신 동안 어 박예은님의 사연을 제가 읽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박예은님 혜원 배우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되게 편안해지는 목소리신 것 같아요. 밤 시간대 라디오 DJ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매일 들을 거예요. 이라고 아,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좋아요. 아 정말요?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하시더라고요. 센 말들을 아~ 예고편을 봤는데 아~ 오 깜짝이야 뭐 이렇게 그리고 엄청 많이 뛰시고 뛰는 아~ 것도 많고 액션도 많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액션 씬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좀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면 감정 소모도 그렇고 액션 씬도 그렇고 어, 네 맞아요. 되게 체력적으로 많이 액션이 진짜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상도 좀 그러니까 좀 그 그 액션에 좀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 아무래도 좀 넘어지거나 할 때 자꾸 아 다치게 넘어지는 네 아, 넘어지는 것도 이런 것 넘어져야 되는군요. 네 맞아요. 그래야 좀 덜 다치는데 와 신기하다. 어떻게 넘어질 때 생각하고 넘어지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항상 신기합니다. 파스를 몸에 이렇게 다 와 역시 아, 너무 저는 배우분들을 항상 리스펙하거든요. 아. 가수분들도 리스펙하지만 전혀 다른 직업이고 상상이 아예 안 가서 이런 얘기 들으면 아, 너무 멋집니다. 아. 네. 어, 그럼 저희는 일단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엔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박서준입니다. 요즘 어떤 소파 찾으세요? 오리지널 유럽 패브릭 소파? 내구성이 탁월한 소파? 에싸. 안심할 수 있는 소파? 에싸. 감각적인 컬러의 소파? 에싸. 소파보다 편하고 패브릭보다 아름답다. 에싸. 지금 박서준 소파를 검색하세요. 에싸.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자남치킨 왜 맛있는지 아세요? 잘 걷고 뛰고 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싱하고 쌩쌩하고 스트레스 1도 모르는 닭으로 만든 치킨. 자담치킨이 맛있는 건 자연스럽다.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치킨 자담치킨. 집으로 와요, 날 꼭 안아요. 지친 하루 날 반겨주는 home sweet home. 우리 가족 웃음 꽃 피는 home sweet home. 날 꼭 안아주는 꼭 사랑의 모이고. 집으로 와요, 날 꼭 안아요. 세상 제일 따뜻한 내 집 home sweet home. 당신의 sweet home. 검단 제일풍경채가 응원합니다. 제일건설. 퇴근길 라디오 이승기입니다. 요즘은 비대면이 대세죠. 여기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면 IRP 수수료가 평생 무료인 퇴직연금이 있다네요. IRP도 역시 KB증권. 투자전 설명 청취,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기소,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닌 펀드 보수 등은 별도 발생. 깨끗한, 깨끗한 상쾌한, 상쾌한 닥터피에, 닥터피에 행복한, 행복한 내 가족 위해 닥터피엘, 닥터피엘. 깨끗함이 보이는 샤워기 닥터피엘. 안녕하세요, 금성침대 모델 이재훈입니다. 저는 작품 고르듯 깐깐하게 침대도 보는데요, 침대는 착해야죠. 내 몸에 착, 공간에 착, 생활에 착. 그래서 전 금성에 안착했어요. 착해서 안착, 착하게 만든 우리 침대 금성침대. 아, 카드 단말기 안 가져왔다. 이럴 일도? 지금 단말기가 말썽이라서요. 이럴 일도? 단말기 유지비가 월 3만원? 이럴 일도 모두 사라질 거예요. 스마트폰에 IBK 박스포스 앱만 깔면 우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결제받으세요. 기업은행이 만든 모바일 포스 앱 IBK 박스포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1577.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들이 또 와있네요. 곽성진님, 여러 배우님들과 같이 연기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배우가 있나요? 존경하는... 근데 모든 뭐 만나는 선배님들이나 동료 배우분들 너무 다 존경하지만 딱 한 분을 꼽자면 오, 네. 그냥 같이 다음번에 또 연기를 같이 해보고 하고 싶다. 네. 했던. 네. 네, 그런 배우님이 바로 염정아 선배님. 아... 을 제가 꼭 다시 한번 만나서 네, 다른 역할과 다른 캐릭터로 같이 선배님 잘 지내시죠? 갑자기 선배님 다음에 꼭 다른 작품에서 다른 역할로 또 만나요 저희. 안녕. 아, 진짜 너무 정말 잘 봤거든요. 아, 네, 진짜 그때 너무 잘 봤는데 다른 작품으로 다른 역할로 또 만나면 어떤 느낌이 나올지,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문자 만나봤고,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예성 선배님이 너 아니면 안 돼 듣고 저희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내 기억을 따라 헤매다 이 길 끝에서 서서히는 나 다신 볼 수도 없는 네가 나를 붙잡아 나는 또 길을 묻는다 널 보고 싶다고 또 안고 싶다 저 하늘 보며 기도하는 나 네가 아니면 안 돼 혹시나 난데 나 이렇게 하루 한 달을 또 1년을 나 아파도 좋아 내 맘 다쳐도 좋아 난 그래 난 너 하나만 사랑하니까 나 두 번 다시는 보낼 수 없다고 아니면 안 돼 너 없이 난 안 돼 나 이렇게 하루 한 달을 또 1년을 나 아파도 좋아 내 맘 다쳐도 좋아 난 그래 찾아오라고 소리쳐 부른다 넌 어디는 거니 나의 목소리 들리지 않니 나에게는 나 다시 살아도 몇 번을 태어나도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여자라면 하핑 사사부터 배까지 스타일 사이즈 걱정 없는 여성 의류 브랜드 검색창에 하핑 대한민국 모두 쌩쌩하세요 알라 씻어낼 거야. 뿌려서 흡수시키는 두피 전문 홈케어. 탈모엔 테라픽. 배우 김남주의 원픽. 탈모엔 테라픽. 엄마, 오늘 저녁에도 담국이에요? 정성을 꾹, 맛을 꾹. 담아담아담 아 담국. 맛있는 건 다 있어. 좋아 좋아 좋아 담국. 담국이면 어디서든 맛집 오픈. 하루 한 번, 하루 한 포, 하루 영양 열 가지 성분을 간편하게 온 가족 영양을 간편하게 뿌띠엔드로 바꿔 뿌띠엔드, 뿌띠엔드 영양 밸런스 습관은 뿌띠엔드, 뿌띠엔드, 뿌띠엔드로 바꿔봐 노바렉스에서 제조된 에이팜 건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격리 업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지?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저 화석진이 추천합니다 격리 업무를 쉽고 편하게 격리에게 프로그램 격리나라 격리나라 땅 떡볶이 땅 포장 전문 땅 가성비 땅 밀키트 땅 건강기능식품은 클리오 라이프 케어 제조원 코스믹스 MBT NH톡뱅 스마트한 금융앱 NH콕뱅크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연세트리 들어볼래 yeah, yeah. 이것저것 재미 않아도 돼 yeah, yeah.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yeah, yeah. 유감만 백칠컷 놀아볼래 yeah, yeah, yeah, yeah, yeah.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연세트리 들어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영수 초대석 만나면 해피니스 김혜윤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가 또 와 있네요. 9218님 하나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번 작품 하면서 다음 작품을 위해서 이거는 좀 배워야겠다는 게 생겼나요? 오. 운전이라든지 복싱이라든지 운동도 포함해서요. 궁금하네요. 저는 운동을 좀 더 다양한 운동들을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액션스쿨에서 맛보기로 정말 액션을 배웠었는데 네. 그런 뭔가 무술 같은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 약간 도전하는 거 좋아하시죠? 좀 몸으로 하는 걸 때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또 그런 무술이랑 또? 네, 무술이나 진짜 복싱도 배워보고 싶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되게 이렇게 몸을 많이 쓰는 걸 도전을 해보고 싶으시군요. 네네네. 운전은? 제가 면허는 있어가지고. 부럽네요. 표정. 네, 제 면허 없어서. 제 면허 있는 사람이 세상 부러워요. 세상 제일 부러워요. 제 목표거든요. 2022년도에. 올해 목표. 그래도 면허가 있으니까 되게 더 멋있어 보이네요. 네. 그래요? 네. 네. 자, 선발에서는 문자 주제를 하나 드릴 텐데요. 김혜윤 씨가 새롭게 연기 변신에 도전한 것처럼 청취자 여러분들도 나 이번에 새롭게 이런 것에 도전했다. 처음으로 이런 걸 해보고 있다. 문자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저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자격증 시험에 도전합니다 등등 보내주시면 저와 김혜윤 씨가 함께 응원해드리고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질문이 오는 동안 저희끼리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혜윤 씨는 네. 최근에 새롭게 도전한 것들이 또 있을까요? 아직 사실 도전을 해본 게 없어서 좀 추천해주세요. 추천이요? 제가요? 지금 면허도 없는 제가 추천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저는 네네. 캠핑 같은 거를 저도 캠핑을 안 가봤거든요. 네. 제 올해 목표가 두 개가 있어요. 면허랑 캠핑. 근데 약간 네. MBTI가 INFJ 네 근데 네. MBTI 그러니까 I이신 분들의 집순이나 집돌이신 분들도 캠핑을 네. 가도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요? 힐링을 하면서 안 가보셨는데 되게 많이 예예 예. 주변 얘기들만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전 추천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왠지 너는 자연도 되게 좋아하고 하니까 캠핑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막 여러 명이서 가는 거 말고 어차피 무슨 글램핑이라는 것도 딱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로 가면은 너 진짜 캠핑에 빠져들걸? 이러고 많은 추천을 받아서 저도 안 가봤지만 네. 살포시 캠핑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예예예. 한번 가보도록 하는 걸로. 예예예예. 예, 예. 네네. 또 궁금한 게 혹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은 뭐였을까요? 지금 이렇게 27년을 되돌아보면 네. 정말 아무래도 배우를 꿈꿨던 게 저한테 가장 큰 네.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몇 살 때부터 혹시 배우를 시작하신 거죠? 제가 중3 때 살짝 이제 하고 저 꿈을 키웠는데? 이렇게 하다가 고1 때 제가 발을 디뎠죠. 연기 학원을 다니면서 근데 벌써 이제 27이시니까 또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오, 시간 그러네. 진짜 빠르죠. 네 그럼 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 그렇네요. 어 이번에도 되게 새로운 역할을 도전을 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또 네. 다른 새로운 역할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게 있을까요? 어 되게 너무 다양하게 많은데 좀 이런 어떤 몽환적인 사차원? 오 이런 좀 되게 네 그런 약간 얼렁뚱땅 약간 얼렁뚱땅 약간 어? 다른 세계에 에이, 빠져있는 에이, 네, 그런 것 때문에 오늘따라 말이 안 나오네요 제가 예. 아, 이해가 되셨습니다. 얼렁뚱땅 엉뚱 다 근데 전달이 됐어요. 네. 그쵸? 네. 제 눈빛을 보고 아시겠죠? 네. 어? 이런 네, 거 전달이 됐어요. 네, 네. 이야 통하네요 저희. 예예예. 예, 예. 네. 임영희님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본 외울 때 어떻게 하세요? 직접 쓰면서 외운다든지 목소리를 녹음해서 반복해서 듣는다든지 배우분들마다 방법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아 저는 좀 계속 그냥 보면서 여러 번을 읽다가 점점 이제 놓고 소리 내면서 계속 말을 해보다가 너무 근데 너무 안 외워진다라던가 너무 틀리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땐 이제 써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계속 다 적어서 다 하시는군요 이 방법들을.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네요. 아 근데 진짜 외워야 되는 양들이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 양이 맞아요. 너무 많은데 아 저는 잘 못 외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사를 너무 잘 그래요? 외우고서 하는 거 보면은. 아, 네. 근데 이게 다 발등에 불 떨어지면 다. 아, 아닙니다. 잘해서 그런 거예요. 예. 또 박혜연님 사연 하나 해주세요. 네. 어쩌다 발견한 하루 단우 역할이나 스카이캐슬 예서 역할처럼 학생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 나이보다 어린 역할인데 어쩜 그렇게 소화를 잘하세요?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는 어떤 학생이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저도 봤거든요. 근데 소화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약간 베이비 페이스처럼 학생 느낌이 있어요. 아 진짜 나이를 찾아보지 않는 이상 모를 것 같아요. 네. 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인정하신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인정하십니다. 네. 교복을 아니, 너무 네. 많이 입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가? 그 중고등학교 때 네. 다니실 때는 어떤 학생이셨나요? 제가 굉장히 밝고 굉장히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와 정말 마당발이라고. 와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중학생 때 제가 1반부터 10반까지 있었거든요. 네. 저희 학교가 많았네요. 네. 네 그러면 쉬는 시간이 10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1분에 각 한 반씩 네. 앞문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왔다가 다시 앞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이렇게 순찰? 이렇게 돌아요. 근데 뭘 하는 건 없는데 그냥 인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야! 막 이렇게. 네, 왜냐면 1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한 반에. 우와. 그래서 누구 친구의 친구다 하면은 그 친구도 저랑 또 친구가 되는 거죠. 너 누구랑 우와. 친구잖아. 이렇게. 진짜 마당발이셨네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10반까지 있는데 그걸 앞문으로 하다 뒷문으로 하다 안녕! 갈게! 이렇게 또. 맞아요. 10반까지. 와. 맞아요, 맞아요. 와 너무 멋있네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인싸! 네 완전 이렇게 다 인사를 엄청 많이 하는 인싸였죠. 네 멋있습니다. 네. 우리 이석경님이 그 도전 관련해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강아지 미용에 도전하려고요. 항상 미용실에 맡기다가 한 마리가 노령견이 되면서 제가 직접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삐뚤빼뚤 좀 못생기게 밀어지긴 하지만 강아지들도 덜 힘들어하고 두 마리 기르다 보니 미용비도 만만치 않았는데 돈도 절약되어서 좋아요. 점점 예쁘게 미용해 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강아지 미용. 그러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강아지가 계속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가위소리를 되게 무서워하는 강아지들 진짜 많잖아요. 네.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근데 또 도전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맞아요. 잘 해내실 수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마리라고 하셨으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석경님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러면 저희는 김혜윤 씨의 신청곡을 한 곡 더 듣고 오는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이 요즘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것들 계속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이번 곡도 봄 노래를 골라와 주셨네요. 맞아요. 오늘 낮에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너무 좋았어요. 점점 이게 해가 이렇게 다 햇빛. 그래서 요즘 봄 노래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봄에는 봄 노래죠. 네. 네. 그래서 골라주신 신청곡은 로꼬 그리고 유주의 우연히 봄이네요.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 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어느새 겨울 지나 봄이야. 여전히 난 너 앞에선 돌이야. 난 아직 이게 믿기지가 않지만 내 왼손은 지금까지도 너의 향기가 미묘하게 흘렀던 분위기에 아직까지 난 가까스로 숨쉬네. 무대 위와 다르게 네 눈을 피해 고개를 돌렸던 내 모습에 한숨 쉬네.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 떨림이 날 단순하게 만들어 딱 너만 아는 거리지. 다 고쳤다고 생각했던 버벅임이 또 도져서 준비했던 말을 잊어버리지. 난 주워 담지 못할 말은 절대 안 해. 원하는 걸 말해봐. 널 위해서만 할게. 너 빼곤 다 색칠할 수 있어 까맣게. 천천히 갈게 조금 더 가까이.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 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우연히 봄 아직까지 향기가 짙네. 발걸음이 가벼워 집에 가는 길엔 더 가까워질러 와 나를 상상하는 내 모습이 오글거려 몸서리 치네. 머릿속이 하얘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날씨 얘기만 반복하게 돼. 오로지 난 너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에게 무감각하게 돼. 정적이 만드는 긴장감은 오히려 설레어 나를 미소 짓게 만들어. 모른 척 하려 했던 네 옆에 남자들은 흐릿했던 내 눈앞에 불을 켜게 만들어. 겨울은 유난히 더 추웠고 다시 돌아온 그토록 기다렸던 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있고 싶어. 날 더 느낄 수 있게 안고 있고 싶어.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 봐. 네, 김혜윤 씨의 신청곡이었죠. 로꼬와 유주의 우연히 봄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2826님, 혜윤님 팬인 해피 엔딩이에요. 내일 면접인데 영수에서 좋은 에너지 얻고 가요. 혜윤님 응원도 들으면 더 힘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해피 엔딩. 여러분, 해피 엔딩, 엔딩 말고 해피 엔딩이 팬클럽 이름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혜윤이잖아요. 네네네. 혜윤 씨니까. 네, 그래서 해피 엔딩으로 제가 이렇게. 네. 너무 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해피 엔딩. 네. 네. 해피 엔딩. 2826님. 네, 2826님. 네. 면접 열심히 보시고 항상 뭐랄까 긴장이 좋은 되네요. 네, 좋은 일도 많이 많이 일어나실 것이고 그리고 면접도 항상 화이팅하고. 네,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화이팅! 제가 아까 얼렁뚱땅, 엉뚱을 얼렁뚱땅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이게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이 안 나고요. 그쵸, 보복과 어깨. 네, 죄송해요. 저 때문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네. 한번 이거 주시겠어요? 네. 네. 우리 면접 화이팅. 네, 면접 화이팅. 9990님. 네.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요. 저희 새로운 도전은 한라산 정상 등반입니다. 꼭 다이어트 성공하고 한라산 정상에 올라 성취감을 느껴보고 싶어요. 두 분이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와, 혹시 등산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가 본 적은 많이 없는데 중간까지만?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전 등산도 아직 안 해봐가지고. 아 근데 네. 근데 제가 그 브이로그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너튜브로 브이로그를 많이 보면은 이 등산을 너무 좋아하셔서 등산을 하나씩 클리어 해나가는 게 있어요. 모든 산들을 전국에 있는 산들을 하나씩 클리어 나가고 등산에서 내려오시면 거기 있는 밑에 맛집을 드시고 이렇게 이 지도가 있더라고요. 산 지도가 이렇게 하나씩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이어트에 도움도 되시고 한라산 나중에 정상 등반을 완주하면 되지 않을까? 네네네. 우리 9990님 네 화이팅! 이야! 2102님 저는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어요. 혜윤 배우님과 같이 멋진 배우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작품 만드는 작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멋진 작품 그리고 멋진 작가님으로 네.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02님께서 약간 그 엉뚱한 4차원 캐릭터에 대한 스토리를 좀 만들어주시면 거기서 또 혜연님이 뵙겠습니다.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너무 좋죠. 네. 우리 2102님이랑 꼭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이창민님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부장님 전무님 눈치 안 보고 칼퇴하기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네요. 요 눈치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네. 요새는 그냥 간다고 얘기한대요. 많은 분들이. 저는 그럼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간대요. 그러면 퇴근한다는데 그 친구 참 지금 퇴근하려고 그러나 나도 퇴근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신대요. 진짜요? 네, 요새는 저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서 가면은 아무 말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 네 도전 정도는 네. 칼퇴까지는 아니어도 퇴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들 때 저 그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네. 화이팅. 네. 잠시 화이팅. 네. 또 2179님 저 클라이밍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지만 성취감 짱이에요. 손이 다 까졌어요. 클라이밍. 저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클라이밍. 근데 굉장히 운동이 많이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또 저도 가고 싶은데 이게 근데 정말 한 번 가면 진짜 손바닥이랑 맞아요. 이게 다 힘이 다 빠져요. 여기가 특히 팔 힘이. 네, 저도 맞아요. 옛날에 야외에서 한번 해봤던 거 빼고는 없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맞아요, 진짜 재밌어요. 약간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올라간다는 거 자체가 맞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재밌어요. 손 아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조연서님. 네, 봄이니까 식물 새로 키우게 됐어요. 피시본이랑 선인장 종류인데 생선뼈 모형이라서 보면 신기해요. 식물 물 조절 잘해서 건강하게 키우려고 도전 중입니다. 응원해주세요. 와, 식물 혹시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 행운목을 친구한테 이제 선물 받아서 네, 키우고 있는데 저는 할머니 집 갈 때마다 항상 놀래는 게 할머니는 되게 관리 무심한 듯한데 쑥쑥 자라고. 맞아요. 저는 뭐만 하면 이렇게 막 다 시들고. 저도 그래서 비실비실한 것 같고 이렇게 친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상한데 저 그래서 무슨 마음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좀 잘 컸으면 좋겠는데. 맞아. 사랑을 듬뿍듬뿍 말도 해줘야 된대요.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잘 자란다. 이런 말 하면은 식물도 그걸 듣고서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 잘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윤아님, 저는 생각 비우기 도전하고 있어요. 평소에 걱정과 망상이 잦은데 너무 피곤해요. 이제 좀 생각을 많이 내려놓으려고 명상 시작했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꽤 편해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혜연 씨는 생각이 좀 많으신 편인가요? 네, 저도 좀 쓸데없는 고민과 이렇게 답이 내려지지 않는 어떤 미래 일들을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것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주어진 촉감을 좀 많이 생각하려고 해요. 특히 이렇게 생각이 많을 때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맞아.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네. 이제 자려고 누웠을 때 좀 이런 생각이 잡생각들이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생각이 좀 많아진다, 머리가 아파진다 싶으면은 그때 지금 침대가 굉장히 포근하다, 몸이 따뜻하다 이렇게 촉감으로만 생각을 하면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네, 잠이 온다, 네, 뭐 이런 거, 네, 손이 따뜻하다 이렇게 좀 촉감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좀 점점 생각도 맑아지고. 네,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생각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저도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김경애님. 네, 저는 요즘 글쓰기에 도전 중입니다. 반백년을 살아오면서 겪은 일을 주저없이 써내려가고 있답니다. 도전에 지치지 않게 응원해주세요. 와, 본인이 겪은 일을 주저없이 써내려가고 있다는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멋있고, 글쓰기라는 게 솔직히 어렵죠. 어렵잖아요. 어렵죠. 읽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글 쓰는 게 전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 또 경험도 많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글쓰기에 도전을 하신 거니까 줄줄 주저없이 잘 써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애님 화이팅!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도전 사연들 저희는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긴급출동 개나리 벽지. 우리 집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바이러스 딱 걸렸어. 우리 집 벽지는 바이러스도 잡거든. 그것도 99.999%. 개나리 벽지라면 우리 집도 바이러스 안전지대. 이야, 집집마다 개나리 벽지 하겠네요. 벽지는 개나리 벽지. 아이투젠 아이투젠 비교를 하지마. 차박투투 아이투젠 고민도 하지마. 차박투투 아이투젠 이젠 아이투젠 패스트캠프에서 만든 조보아의 차박텐트. 아이투젠 다양한 오픈마켓에서 쉽게 팔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한 번에. 메이크샵 검색엔진 다차 따로, 고객이 원하는 건 다 찾아주니까. 메이크샵 쇼핑몰 성공을 위한 마법의 주문. 메이크머니 메이크샵.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목부터 허리까지 근육통 완화케어, 매일매일 집에서 팬텀 메디컬 케어. 목추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한 견인에도 바디프렌드의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를 잊지 마세요. 바디프렌드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에듀윈 에듀윈 합격 합격. 케 공무원 공인중개사 취업 합격. 케 6년간 합격자 수 최고 기록 달성. 6년간 합격자 한국기록원 공식 인증 2016-17-19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에듀윈에서 합격 합격. 케 피자 맛의 꼭대기 피자마루.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언제나 가벼운 가격.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어디서나 간편한 포장. 가격은 가볍게, 포장은 가까운 매장에서 편하게. 이래서 피자마루.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UU. UU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UU 제약. Let's go to time.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업업 성과 업업 업 매출 업 판촉물을 고려하라. 라, 라, 라. 좋아라. 라, 라, 라. 싸니까 판촉물은 고려잖아. 고려 기프트 판촉물을 고려하라.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들이 더 와있는데요. 5526님, 혜윤님의 팬미팅 혹은 생일파티를 팬들과 같이 할 생각 있으신가요? 열린다면 꼭 참석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제가 팬미팅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아, 이렇게, 그래요? 네. 이렇게 앞에 이렇게 네. 해피엔딩 분들과 함께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어머머머머머, 너무 하고 싶으시겠다. 네, 그래서 너무 저도 너무 해보고 싶어서 네. 꼭 언젠간. 네. 정말 그리고 조만간. 네, 조만간 나왔습니다. 조만간 꼭 할 수 있는. 그냥 뭐, 네, 막 뱉는 거긴 한데 네. 제 바람이 네. 조만간 당장이라도 하고 싶다. 그쵸, 이런 그쵸. 제 마음이 그쵸. 드러났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게 또 금방 이루어질 겁니다. 네, 네. 네. 내가 뭐라고 얘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아. 이렇게 간절히 또 이렇게 네, 하면 바람이 언젠간 이루어지잖아요. 네, 네, 그럼요. 우리 해피엔딩과 소중한 추억들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와 마칠 시간입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네, 네. 그러니까요. 오늘 어떠셨는지 예, 영화 얘기에 대해서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용스트리트에 처음 나와봤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네, 너무 즐겁게 수다 떨다 가는 기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4월 7일 목요일 네. 불도저에 탄 소녀가 곧 이제 개봉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가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배우 김혜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번 영화만큼 저 반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혜윤 씨의 4월 7일날 개봉하니까 꼭 봐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김혜윤 씨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마지막 곡으로는 저희가 제시의 눈눈 하나 듣고 오도록 할게요. I'm trying to give you something more. I'm trying to give you something more. So come with me and fly away, away, away, away, away. Grasso na no no na na. No no no na na. 원한다면 솔직해져봐 Too much Oh baby what's I got so bad I could give you everything anything Baby can you handle it 세상이 편하니까 룸패커 세상 편한 룸패커 안녕하세요 자연인 윤택입니다 싸고 좋은 판촉물을 찾았을 때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곰봤다 꽃집 판촉 선물할 때 공기뿌듯 곰곰이 생각했다 공기뿌듯 판촉이 쉬워졌다 공기뿌듯 안녕하세요. SBS 월화 드라마 사내맛선의 안유섭, 김재정입니다. 얼굴 천재 CEO와 정체를 숨긴 말단 사원의 아슬아슬한 사내맛선, 퇴사 금지 오피스 로맨스, 매주 월화 밤 10시 SBS에서 사내맛선 볼까요? 창업 비결을 뜻하는 말은 맛도 탄탄, 매출 탄탄, 탄탄면 공방. 창업 성공을 뜻하는 말 창업 탄탄면 공방, 선착순 2천만 원 창업 혜택까지. 탄탄면 공방, 소형 매장에서 초대형 매출 신화, 선착순 2천만 원 상당 창업 혜택까지. 국내 최초 한국식 탄탄면 전문점 탄탄면 공방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 소개할 레시피 바로 향긋한 냉이 오일 파스타입니다. 냉이는 흙을 칼로 잘 긁어내 털어내고 마른 잎 잔뿌리도 긁어서 제거한 다음 물에 흔들어가면서 여러 번 씻어낸 뒤 물기를 잘 짜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준비합니다. 뿌리 쪽은 두껍고 거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게 썰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늘은 편으로 썰고 페페론치노는 취향껏 준비해 주세요. 면도 삶아 주셔야겠죠? 자, 이제 달군 팬에 오일을 두르고 마늘과 페페론치노를 볶다가 냉이를 넣고 1분 정도 볶은 뒤 면과 면수 한 국자를 넣고 볶아주시고요.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고 치즈를 뿌려주면 냉이 오일 파스타가 완성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0.3도입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웬디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 여자는 지인의 소개로 소개팅을 하게 됐어. 그런데 자리에 나가보니 남자가 여자보다 한 살이 어린 거야. 아, 연하는 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데. 여자는 연하는커녕 동갑도 만나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남자에게 끌리지 않았대. 분명 외모도 준수하고 성격 좋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간질간질하지 않는 거야. 뭐 그래도 좋은 사람 같은데 몇 번 더 만나보면 달라지려나? 그렇게 세 번을 더 만났는데 역시나 별 느낌을 받지 못했대. 하지만 남자는 그렇지 않았나 봐. 여자에게 호감이 생겼는지 거듭 호감 표시를 하는 거야. 여자는 더 이상의 만남은 서로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단호하게 이야기했대. 미안,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렀어. 하루는 여자가 깨톡을 하는데 생일 목록에 남자가 뜬 거야. 반가운 마음에 생일 축하와 함께 선물을 보내게 됐고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이상하게 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어. 연하에 대한 거부감도 전혀 안 느껴졌고 뭔가 조금 더 알아가 보고 싶은 생각도 들더래. 여자는 내가 왜 이러나 싶으면서도 말이나 해보자 싶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 요즘 어떻게 지내? 우리 한번 볼까? 높은 건 절대 아닌데 딱히 맘이 끌리지가 않아 한두 번 만나보고 며칠을 연락해도 어색한 공기만 흐를 뿐 참 답답해 만나도 so so 혼자인 것도 so so 설레이지도 나쁘지도 않은 기분 감을 잃어가 점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기억도 잘 커플들이 부럽기는 해도 혼자인 게 외롭지는 않아 한가로운 내 전화 약속도 없는 주말 TV 앞에 내가 싫을 뿐 참 궁금해 해봐도 so so 애를 써봐도 so so 감동이 없고 재미없고 그저 그래 so so 기억도 안 나 텅텅 가슴이 뛰어본 게 언제쯤일까 나도 누군가 남의 사랑 이야기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요. 백아연의 쏘쏘였습니다. 오늘은 여자분입니다. SYJ님의 사연이었어요. 여자분이 소개팅을 하게 되는데 평소 연하남을 싫어하는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 같아서 몇 번 더 만나게 되지만 역시 둘은 이어지지 않게 되죠.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약간 나는 오히려 나랑 동갑 친구들이 좋아. 나는 연상이 더 좋아. 난 연하가 더 좋아. 왜냐면 그게 또 더 맞는 그런 케미라던가 본인이 느꼈을 때 그런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또 한 번도 연하분들을 만나보지 못했으면 또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연상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더 챙겨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이성으로 느끼는 감정이 조금 덜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1년 후에 우연히 생일 선물을 보내게 되는데 이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게 되고 더 알아가 보고 싶은 생각에 만나자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1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본인의 취향이 바뀐 걸 수도 있지만 또 연락을 했을 때 남자분이 1년 전과 조금 느낌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연하 같은 느낌이 또 안 들 수도 있는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이 사람이 좀 더 성숙해진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1년 기간이면은 짧지만 좀 길 수도 있는 기간이니까 예, 서로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김기풍님, 오늘 처음 듣는데 목소리 너무 듣기 좋아요 하고 하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하트예요. 민중기님,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는 게 좋기도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네요. 뒷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저도 뒷사연이 너무너무 궁금한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됐고요. 여자친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뒤늦게 썸을 이어가게 됐고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사람 이름 모르나 봐요. 연하를 질색하던 제가 연하남에게 빠져서 결혼을 하고 지금은 그 연하남과 똑같이 생긴 아들도 낳아서 잘 살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정말 사람 이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길 가다가 누구를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나의 연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또 연하남에 아예 관심이 없으셨는데 어떻게 1년 뒤에 다시 만나서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으로까지 되고 아, 너무 신기한 것 같네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또 꺼졌던 불씨 다시 살아나서 활활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9517님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연하는 싫어! 하고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하며 소개팅 50번을 했는데 안 맞아 안 맞아. 51번째 소개팅 연하라서 안 나가려다가 그냥 나갔는데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12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항상 내가 그리던 그림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만 만났는데 어느 순간 정말 색다른 사람이 딱 다가오면은 이 사람 뭐지? 라고 느끼면서 호감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완서분들도 다양한 러브스토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수 홈페이지 남의 사랑 이야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문자로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저는 NCT DREAM의 Buffering 듣고 올게요. Welcome aboard.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엔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 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마스크 쓰자 마스크 쓰자 숨 편한 마스크 M플러스 코로나 막고 황사도 막는 M플러스 마스크 M플러스 100% 국내 생산 식약처 허가 마스크 M플러스 지금 바로 M플러스 마스크를 검색하세요. 비밀인데요. 저 박서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조강기차가 좋더라 선열료가 좋더라 친구는 오랜 친구 중하고 언제 어디서나 믿음직한 품질 부탄가스는 역시 선열료 국민연료 선열료 완소들의 선택 왈람쥐가 돌아왔다. 왈람파 소리 질러. 이번에도 영수마을 대장 왈람쥐가 또 찾아와 다람쥐. 선물 가득 쏠 테니 각자 주머니에 차곡차곡 저장해두도록. 3월의 영스위트 선물을 저 웬디가 소개합니다. 온 가족 건강 다비치팜에서 마시는 콜라겐 시카티를 정형 기술에서 귀 편한 이어프리 마스크를 잇몸 건강 위에 유니메드에서 유니덴탈 올케어 치약 숲속의 공기를 담다 비토에서 숨쉬기 편한 비토 마스크 세상의 모든 잼 안단잼에서 가벼운 저칼로리 잼 5종 더마 코스메틱 에르띠에서 에르띠 톤업 재생크림 꿀잠 자요 슬리핑 보틀에서 수면 아이템 슬리핑 보틀 땀샘 폭발 부스터 다타스에서 유산소 부스터 다타스 펫 헬스케어 비주 브랜드에서 영양보충제 플랜 패키지 웰커버 아이본 마스크에서 가볍고 완벽해진 마스크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세트 한국 발모과학연구소에서 힐링모엔 천연 탈모 샴푸 기능성 화장품 천수윤에서 천수윤진 마스크팩 무한리필 통큰갈비에서 식사이용권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편안한 잠 바디로직에서 내 몸에 맞추는 조율 베개 현실주의 화장품 유리프에서 샤이니 키 기획 키페이스 청소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AJC 코스메틱에서 멀티밤 퍼펙션 엔젤 크림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 받으신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웬니 영스위트 지금부터는 와니랜드 개장합니다. 화요일 운행 시작해볼까요? 건강한 상의 나라 여기는 와니랜드 간절히 원하면 이뤄진다. 롤러코스터처럼 스릴 넘치게 회전목마처럼 달달하게 완소들 소원 들어주러 오늘도 출발. 와니랜드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이뤄드릴게요. 오늘 자이용권을 받은 영스 가족은 송영진님입니다. 완디 제가 얼마 전까지 자가격리를 하다가 격리가 풀려서 오랜만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됐는데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쏟아질 시선들이 벌써부터 너무 부담돼요. 제 목까지 대신 일해주신 분들께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완디가 완부장, 완동료, 완후배가 돼서 저한테 격리 고생 많았다고 따뜻한 위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정말 죄송스럽고 부담된다고는 하셨는데, 근데 요새 들어서 최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도 하시고 좀 그러셨잖아요. 그러시고 있고, 근데 건강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담감 느끼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 다 이해를 하고, 요새 뭐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되게 많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를 못 하실 분들이 아니세요. 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건강해야지 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아팠어도 빨리 낫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잘 낫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부담감을 가지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와니랜드를 찾아준 송영진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완소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 완디의 1인 3역 부캐 쇼쇼쇼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볼 거니까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완부장으로 변신 뾰로롱. 아, 그래 완소씨, 이제 몸은 좀 괜찮나? 뭐? 몸보다 마음이 더 걱정이라고? 아유, 이 사람아, 누가 아픈 사람한테 욕을 한다고 그래. 그런 사람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 알았지? 바로 1대1 면담 들어갈 거니까. 아무튼 격리 기간 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 파이팅이야. 그리고 두 번째, 완 동료로 변신 뾰로롱. 아, 완소야, 웰컴 웰컴. 격리 기간 동안 너무 답답했지? 아, 정말 고생 많았다. 야, 그동안 너 없어서 얼마나 심심했는지 몰라. 설마, 야, 누가 막 너한테 막 눈치 주거나 그러진 않지? 옆에서 나도 도와줄 테니까 너무 주눅 들어있지 말고, 알았지? 아, 오랜만에 복귀한 거 너무너무 축하한다. 커피 타임 자주 가는 거 잊지 말고,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완 후배로 변신 뾰로롱. 아, 완성 선배님, 무사히 복귀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저 그동안 선배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진짜 선배님만큼 후배들 잘 챙겨주고 친절한 선배는 또 없거든요. 이거 빈말 아니고 진심인 거, 찐인 거 아시죠? 진짜 저 앞으로도 선배님한테 충성 할 거니까 이제 아프시면 안 돼요. 아셨죠? 여기까지 저 완디의 1인 3역 부캐 쇼쇼쇼 함께 해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격리하신 분들,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신 분들 모두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인상 찌푸리지 않는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 보아요. 약속! 성영진님,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아쉽지만 꿈과 환상의 나라 와니랜드 탐험은 여기까지. 내일도 와니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송현진님께는 영수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가 왔습니다. 정현기님, 우리 집은 5명 전부 격리입니다. 아, 내일 출근인데 걱정이네요. 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아프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낫고 잘 먹고 약도 잘 챙겨 먹고 빨리 낫는 것보다는 어떻게 낫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후유증 없이 먼저 몸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안 아프시고 좀 빨리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영스위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는 제이슨 머즈의 I'm Yours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하루의 완성은 완디와 함께 Today was Wandy. 안녕. BYE. Well, you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 Before the cool done run out, I'll be giving it my best. This and nothing's gonna stop me but divine intervention. I reckon it's again my turn to win some or learn some, but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I'm yours. Look into your heart and you'll find love, love, love, and love. Listen to the music of the moment, people dance and sing. We're just one big family, and it's our God-forsaken right to be loved.